H UBS。신비한앨범상점어서오세요신비한앨범상점입니다날이많이추운데어서들어와서몸좀녹이세요아들리는노래가달라서저희상점이아닌줄아셨다고요겨울을맞아새단장을한번해봤답니다한달남짓남은크리스마스를미리준비하고싶어서바꿔봤는데어떠셨나요마음에드셨다면다행이에요오늘은여러분도저희직원들도아쉬워할소식을하나전해드리려고합니다오늘이바로저희앨범상점의마지막영업일이거든요아직소개해드리지못한앨범들이빼곡히쌓여있는데그래서특별히오늘은저희상점이야심차게준비한스페셜앨범겨울에꼭들어야할곡들을모두모아둔메리헙스마스를준비했습니다첫곡을들으시면모두아하면서그때그시절의겨울로돌아갈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바로들으러가볼까요 Beautiful life 난너의곁에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뒤에서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아래너와있다면숨쉬는것만은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기억에서내가살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곁에서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널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기댈수가있게 Beautiful love 너의눈물너의미소도곁에서함께할수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널사랑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잃고싶지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너와닮은 첫곡은바로크러쉬의 Beautiful 이었습니다 쌀쌀한 겨울이 되고 하얀 입김이 나올 때쯤이면 문득 생각나는 곡이죠. 이 노래가 대표 OST였던 드라마 도깨비도 벌써 7년 전 드라마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겨울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음식이나 옷차림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날도 하루 있는데요. 어떤 날인지 눈치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길거리 여기저기 반짝거리는 트리가 세워지고 익숙한 캐럴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스페셜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저희만 잔뜩 들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맞이를 하는 건가 싶어서 망설여졌는데 온 세상이 빨간빛과 초록빛으로 물든 걸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오래전 산타를 기다리며 잠에 들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떠올려 보면서 저희는 테티서의 디어 산타 듣고 오겠습니다. 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그의 맘도 같기를. What about us? 설레였던 너와 나 이젠 조금 더 가까워지길 오늘 내게 와줘요. What about us?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Let's go. Come on, girls. 두근거리는 맘으로 새하얀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드리 불빛 아래 반짝이는 거리로 정설이 걸음마다 미소만 오늘은 왠지 좋은 예감이 설레이는 크리스마스 타임 밤새워 산타 기다리던 어린날 마주하는 김에 혹시 그대 몰래 올 것 같아 돌아보곤 해. 오늘 밤 내일 꿈과 두 번째 곡 디어 산타도 잘 듣고 오셨나요? 처음 들었던 뷰티풀은 겨울이 시작할 때쯤 생각나는 노래라면 디어 산타는 눈이 펑펑 오는 한겨울에 반짝이는 거리를 거닐면서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어디선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와 함께 산타가 나타날 것만 같아서 괜히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겨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들은 분명 있는데요. 매년 거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구세군 모금함, 포장마차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어디를 가든 흘러나오는 캐럴 같은 거요.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캐럴부터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캐럴들까지 벚꽃 연금을 이어 크리스마스 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뽑힌 캐럴 하나는 크리스마스마다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며 우리를 설레게 하죠. 세 번째로 듣게 되실 곡인 Must Have Love 역시 연말마다 순위권에 등장하며 모두의 향수를 자극하는데요. 처음 듣는 제목이라고요? 아니요. 아마 첫 소절을 들으시자마자 아, 이 노래! 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SG 워너비가 함께한 Must Have Love 들으러 가볼까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젠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항상 기대되는 게 있죠. 바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일지입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왔었는데요. 11월 중순에 내리는 첫눈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서울에 펑펑 내리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엔 꽤 많이 왔었다고 해요. 눈이 내리는 건 좋지만 머리가 젖고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적당히 추운 날씨가 딱 좋아요. 겨울 분위기는 가득하지만 밖에 돌아다니기도 좋은 날씨가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거든요. 손님께서는 눈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드릴 순 없지만 눈이 오는 순간으로 데려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눈 오는 순간 속으로 가볼게요. 엑소의 첫눈 들려드릴게요.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예,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가득한 거리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Yeah.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신비한 가사 페이지. 2023학년도 마지막 신비한 가사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9쪽을 가사로 가득 채웠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페이지를 채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흥얼거리기 딱 좋은 노래죠. 바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유의 독보적인 음색과 함께 깨끗하고 순수한 가사가 돋보이는 노랜데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첫눈이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마지막 신비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는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사랑과 고마움을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의 화자는 만나고 있다는 것도 꿈 같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멜로디에 맞춰 전하는 사랑의 고백. 상대방의 소중함을 전한다는 게 어렵지만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들려드릴게요. 들어준 유혹 마구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껴줘야만 해 그만 먹고 느껴져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첫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늘 자랑하고픈 네 여자친구가 되고만 싶은 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단 그 다음에 겨울도 너의 곁에 있을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 잡고서 첫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앨범 메리 헙스마스 어떠셨나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영업일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고른 곡들로 이루어진 앨범이라 소중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신비한 앨범 상점에서 소개한 앨범이 무려 10개입니다. 두근두근거리며 첫 앨범을 소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앨범의 소개를 마치네요. 저희 상점은 이제 또 다른 신비한 앨범들을 탐색하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약 없는 휴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신비한 상점인 만큼 또 어느 날 갑자기 오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희 상점과 함께 쌓아간 앨범들과 추억들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준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라디오를 들려줄 셀렉터 김다인과 김유진, 언제나 최선을 다해준 캐셔 김태환, 그리고 그동안 한대방송국의 목소리일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던 텔러 임세윤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UBS